제 친구 미라는 참 골칫거립니다.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타준다길래 그러라고 했더니 설탕 대신 양념통에 들어있는 다시다를 넣어서 커피를 타왔어요. 고기 냄새가 술술 나는 커피. 또 언젠가는 떡만둣국을 끓였는데 이번에는 떡 속에 들어있던 방부제까지 넣어서 끓인 거 있죠? 어쩐지 국물이 쓰더라니. 에구,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런지.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애청자 변현미 씨의 친구 자랑 어떠셨어요? 흉인지 자랑인지 모르겠다고요? 말썽꾸러기 친구, 골칫거리 친구.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랑 친구하라는 어른들 말씀과는 아주 다르지만 이런 친구 있는 분, 부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아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워싱턴 스퀘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빌리지 스톰퍼스의 연주였고요. 김범상 씨, 라미 누나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에서 박민영 씨는 오랜 친구 수경이의 17번째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가끔 이거 FM 영화음악이 멜로디 생일 카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생일 축하 사연으로 언제나 시작을 하는데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 좋은 일 계속 하겠습니다. 대구의 달빛 아래에서 우동현 씨가요, 친구 준성이, 그리고 그의 열녀 희경 씨와 음악을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김수환 씨, 지금 피곤한 몸을 이불 속에 누이면서 듣고 계십니까? 다음 곡 아주 편안한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김근선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정연경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줄리 크루즈가 부릅니다. Falling.

From the sand they hear the happy sound of a kerosene. Ooh,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fries they sell. Under the Boardwalk. 방금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누구 같으세요? 참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비치스에서 배트 미들러도 불렀고요. 자, 이제 알려드릴 시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바로 다이하드의 맥클레인 형사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스타란 말 그대로 엔터테이너입니다. 또 엔터테이너란 버라이어티 쇼에 나가서 웬만한 노래 한 곡쯤은 춤을 곁들여서 멋지게 불러 제껴야 제값을 하기 마련이고요. 적어도 영화의 황금시기라는 5, 60년대의 스타들은 그랬습니다. Singing in the Rain의 진 켈리가 그랬고요. 탑댄스의 대가인 프레드 아스테어가 또 그런 스타의 표본이죠. 심지어는 몸 하나로 스타가 된 마릴린 몬로, 그녀 역시 노래 솜씨를 뽐내곤 했었어요. 하지만 다방면에서 스타가 생산되는 요즘에는 글쎄요, 배우는 자신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연기 말고는 별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요. 그리고 배우가 되는 코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영화과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연극 무대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스카웃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생에 별로 굴곡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배우가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는 그처럼 순탄하게 스타의 길로 접어들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공원 생활을 했어요. 무슨 기계조립 공장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하면 근무가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특기는 하모니카 연주였죠. 이렇게 스타들 중에는 락밴드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다호의 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와 리버 피닉스, 둘 다 프로급 뮤지션입니다. 리버 피닉스는 자기 밴드도 있었는데요. 알라카 사이텍이라는 밴드를 이끌고 레코드까지 취입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타 연주 솜씨는 음악 평론가들에게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기도 했죠. 최근에 그 실력을 영화 속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새 영화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것, The Thing Called Love에서 기타 솜씨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피아노에서 홀리 헌터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은 정말로 그녀가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녀는 한때 음악가가 될 것을 생각하기도 했다는데요. 피아노의 대본을 처음 받아들고서는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정도로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피아노 연주도 홀리 헌터의 솜씨입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홀리 헌터의 연주였습니다. 옛날 할리우드의 스타들은 요즘 배우들처럼 곧바로 영화계로 뛰어든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젤리카 휴스턴의 아버지이자 뛰어난 감독인 존 휴스턴. 그는 아주 남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의 괴팍함은 영화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을 한 추악한 사냥꾼 화이트 헌터 블랙 헐트를 보면 영화 촬영을 앞두고는 코끼리 사냥을 해야만 영화 촬영에 들어가겠다고 아주 별다른 고집을 부리죠. 이 영화는 그 존 휴스턴이 험프리 보가트와 캐더린 헵번이 주연한 아프리카의 여왕을 찍을 때 그때의 에피소드를 영화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는 원래 군인이 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관학교를 중퇴하고 이번에는 권투선수가 되겠다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몇 번 시합을 하기도 했는데 그의 전적 어땠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투 생활에 실증이 난 다음에는 멕시코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기병대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 몇 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는 뛰어난 감독이 된 것이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가장 원시적인 스포츠, 이 권투라는 것이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매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가 봐요. 삶의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본능적인 야성의 움직임이 폭발하는 곳, 일링은 스타들을 불러드립니다. 존 휴스턴 감독 외에도요, 이 사각의 링에 도전한 사람은 여러 있죠. 프랑스의 대스타 장볼 벨몽도의 경우는 그의 짜부라진 코가 말해주듯이 한때는 권투에 미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스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권투붐이 시들해진 뒤에 연기를 택했는데 아직까지도 권투 경기장에 잘 나타나는 스타 중에 하나라고 하죠. 미키 로크의 경우는 더 광적입니다. 기행을 일삼아서 헐리우드의 골칫덩어리로 소문이 났는데요. 이 미키 로크가 진짜로 프로 선수와 권투 시합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아, 이번 기회에 코뼈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미키 로크는 보란듯이 시합에서 이겨서 그의 권투 실력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가 권투에 쏟는 열의는 정말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돈을 투자하고 영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미키 루크는 권투에 관한 영화라면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바로 홈보이죠. 마치 일본 만화 도전자 허리케인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따온 것 같은 그런 줄거리인데요. 이 작품은 아마도 미키 루크의 권투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못했겠죠. 자, 홈보이 중에서 됐습니다. 에릭 클랩턴이 기타로 연주합니다. 홈보이. 영화 홈보이 중에서 홈보이 에릭 클랩튼이었습니다. 스포츠에 굉장한 자질을 보인 대스타들은 많아요. 사랑과 추억의 닉 놀테의 경우는 원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프로 미식축구팀에 스카우트되기 위해서 아리조나 대학 등을 전전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만 스카우트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어느 공장에 기계공으로 취직하는 신세가 됐습니다만은 곧 연극기로 진출했죠. 그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즐길 때는 항상 미식축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과 추억에서도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아들에게 미식축구를 가르치죠. 그런가 하면 19번째 남자, 물더햄, 그리고 꿈의 구장 같은 야구 영화에 출연했던 케빈 코스트너의 경우는 역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번째 남자에서 그의 포지션은 캐처였습니다만은 사실 그는 4번 타자 지망생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장면을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것은 배우로서도 신나는 일입니다. 탐 크루즈는 그런 면에서 덕을 많이 본 배우고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레슬링 선수였는데요. 7월 4일생 시나리오를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띄었다고 하죠. 영화 속의 주인공이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다가 시합에 진 충격으로 대학 대신 월남전에 자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물론 훌륭한 스타는 영화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역을 소화해내야 합니다만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탐 크루즈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 오브 머니. 여기에서 그는 당구의 귀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당구를 별로 즐겨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이 영화의 전편인 허슬러의 주연 폴 뉴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하튼 탐 크루즈는 피나는 연습 끝에 완벽한 허슬러가 됐는데요. 그것은 레슬링 선수로서 닦아놓은 운동신경, 이것이 빠른 적응에 도움을 준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먼저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기르라는 전문가들의 충고가 스타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 아주 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탐 크루즈는 폴 뉴먼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의 취미도 상당히 비슷해요. 폴 뉴먼이 젊은 시절에 카레이스에 미쳐서 아내 조앤 우드워드의 속을 꽤나 썩였는데요. 탐 크루즈 역시 카레이스 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내 니콜 키드만을 가슴 졸게 하고 있답니다. 탐 크루즈는요, 국제 카레이스 대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아주 스피드 광인데 폴 뉴먼의 전례를 따라서 카레이스 영화 폭풍의 질주에 출연해서 드디어 원을 풀었습니다. 영화 폭풍의 질주 중에서 Show Me Heaven, 마리아 메키의 노래였습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한 7월 4일생을 보면 플래툰의 탐 베린저가 해병 상사로 고등학교에 찾아오죠. 그래서 해병에 지원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병대만이 남자다움을 보장할 수 있다. 아, 좀 구시대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이런 탐 베린저의 말대로 남자다움 좀 얻으려고 그런지 스타들 중에는 해병대 출신이 몇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타는 지금은 고인이 된 액션 배우 스티브 맥킨입니다. 스티브 맥킨은 가난을 못 이겨서 15세 나이에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유전의 인부, 선원 이렇게 여러 직업 미국 각지를 전전했고요. 그러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지원했죠. 해병대에서 그는 하사까지 진급했는데요. 그 뒤에 그의 해병대 경력은 스티브 맥킨의 연기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탈주나 로버트 와이스 감독의 산파블로, 이런 영화가 바로 그런 작품들이죠. 산파블로는 그 서양의 중국 침략기에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따라서 중국 깊숙이 항해하는 군함 산파블로호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이 작품에서 스티브 맥키는 우수에 잠긴 미 해병으로 나왔는데요. 사랑하는 여인 캔디스 버겐을 구하려다가 영화 맨 마지막에 의화단에게 사살되죠. 진 해크먼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해병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중국의 칭다오, 지금은 개방정책의 보루로 된 곳이죠. 청도에 파견돼서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요. 동료들의 권유로 군 방송 DJ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매끄러운 말솜씨와 진행에 반한 연예계 관계자에 의해서 헐리우드로 가게 됐죠. 마치 굿모닝 베트남에서의 로빈 윌리엄스처럼 그 뛰어난 솜씨에 아마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반했던 모양이죠. 영화 승리의 전쟁 중에서 포코가 부른 Sea of Heartbreak이었습니다. 고참 해병 상사의 이야기를 다룬 승리의 전쟁. 이 영화에 출연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 그는 공업 전문학교를 나와서 목재 회사에서 나무를 벌채하던 벌채부 출신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업에 뛰어난 수완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스타 출신 사업가고요. 그런데 영화 쪽에서 일을 하다가 스타가 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팀 버튼과 조 단테는 만화 영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다가 감독이 된 경우고요. 론 하워드는 배우로 이름을 날리다가 감독이 된 경우죠. 가장 입지전적인 경우라 한다면 닥터 지바고와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만든 데이빗 린 감독입니다. 그는 원래 클래퍼보이 출신인데요. 클래퍼보이라는 것은 영화를 찍을 때 처음에 그 장면의 시작을 하는 딱딱이, 그 딱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그 슬레이트를 치는 사람이 클래퍼보이인데 이 클래퍼보이로 시작을 해서 편집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집기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뒤에는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아주 다시 보기 힘든 아름다운 화면들을 연출해낸 것이죠. 터미네이터 2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트럭 운전사로 한참 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난했죠. 그러다가 로저 코만의 뉴 월드 픽처스 영화사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계와 영화 수업을 함께 했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때는 미술을 배우고 저 영화를 찍을 때는 미니어처 만드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이렇게 거의 독학을 했죠. 그 결과 터미네이터를 만들게 되었을 때는 모든 일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만큼 다방면에 박학한 감독이 되었죠. 실베스타 스텔론의 경우는 영화관 안내인으로 영화계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커다란 덩치가 말해주듯이 그는 표를 팔고 또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우는 손님들을 번쩍 들어서 내쫓는 그런 기도 역할까지 했죠. 그렇게 극장 안내일을 하면서 연기학교를 다니느라고 생계가 좀 힘들어질 때 그때는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자신이 쓴 각본으로 그가 주연을 한 로키가 대성공을 거둔 뒤에 실베스타 스텔로는 가난했던 시절에 찍었던 포르노 필름을 회수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기도 했었죠. 자, 그가 최근에 주연을 한 영화 클리프행어의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 클리프행어의 테마였습니다. 아, 이렇게 남자 배우들의 전직 상당히 다양하죠. 뭐 공장에서 일한 사람, 벌채부로 일한 사람, DJ였던 사람, 군인이었던 사람. 여배우들의 경우도 옛날 여배우의 경우는 좀 다양해요. 뭐 선생님도 있었고 우리처럼 뭐 버스 안내양 같은 사람도 그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요. 요즘의 경우는 거의가 모델이거나 아니면 뭐 미인대회 출신이거나 연극배우 출신들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수잔 세런던의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의 모델 출신인데요. 가장 미국적인 마스크를 가졌다 해서 유명했고요. 제시카 랭의 경우는 역시 화장품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되게 단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경우죠. 우리나라처럼 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스타가 됐다 이런 것은 이제 힘든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은 피눈물 나는 수업 시대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스타의 뒤안길 항상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죠. 예,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부산 서구 아미동의 김경률 학생, 전주완 상구 효자동에서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주신 강정명 씨, 서울 강동구 성내삼동의 김혜정 씨,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하이틀의 하광수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영화 하이랜더 중에서 퀸의 노래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는 인사드립니다. Who wants to live forever? 저는 아닙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ere's no change.